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부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브라질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점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없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짐을 떠나보면 어디를 가도 내가 사는 내 집이 좋고 내 교회가 참 좋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세상을 다, 다른 지역을 다 가보진 않았지만 언제 가도 우리가 사는 미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무사히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케 되니 참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브라질 한인 이민 역사가 50년이 됐더라고요. 미국의 딱 절반이. 브라질 교민이 한 6만 명 정도 사는데 이 교포들 95%가 그 의료업과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이제는 이제 2세들이 이제 많이 자랐겠죠. 그래서 1.5세대 2세들 중에는 이 브라질 정부 기업이나 관공서 또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2세들도 많아요. 이민 초창기에는 이 경기가 참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료업을 해서 봉제업을 해서 크게 수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레 그 다운타운 유명한 옷가게 주인들이 다 한국 사람들. 그것을 다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한 한때 호황을 누렸어요. 그래서 근래에는 이 의료업이 침체되어서 그리고 물가가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 브라질의 물가는요 하루 밤사이 올라갔다 내렸다. 물가도 비싸고 교포들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자연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 줄어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이민자들이 참 많아져. 그래서 브라질에 사는 교민들의 꿈은 미국에 오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또 자녀들도 다 미국에 보낸 것이 꿈인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살기는 어렵는데 반면에 한인 교회들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야 신앙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교단 총회장이 된 사람이 목사님이 35년 전에 브라질의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와서 거기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목회오신 어떻게 보면 브라질 선교의 산 역사의 정인 아주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일주일 주시면서 그 총회단 말씀을 그 브라질 교민들의 생활과 그 한인교회들의 지금까지 온 역사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정말 놀라워요. 브라질 이민 초창기에는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것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초창기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희생은 이름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이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초창기에 오신 목사님들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 목사님들의 희생과 땀의 수고로 오늘 이 이민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예요. 그러니까 반대와 핍박도 심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얼음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제는 한인교회들이 이 브라질뿐 아니고 브라질에 인접해 있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칠레, 그걸 페루에까지 남미 천역에 한인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이게 놀란 축복이에요. 미국뿐 아니고 남미 전지역에 가보십시오. 한인들이 있고 한인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교회가 세워진다. 너무너무 깜짝. 그래서 이제는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브라질 원주민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 2세들 가운데 그거 브라질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받아서 한인교회 포어권에 있는 2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아마존이라든지 이 브라질 그 원주민 지역 들어가서 선교하는 2세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지만 그 뒤에 성령께서 하신 성령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땀 흘리고 수호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성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령께서 하신 분. 여러분 바울의 성교를 보면 1차, 2차, 3차 전체 그 바울의 성교를 보면 모든 성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교의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성교뿐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성교지로 보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뭡니까? 바울과 바나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가는 길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성령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고 성령이심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이를 막으셨다고 본문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보죠. 다 찾으시죠. 6절 7절 말씀. 시작.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기아녀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해방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아니라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여러분 성령이 왜 막으십니까? 왜 성령께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그게 이유가 있죠. 첫째 이유는 시야를 넓게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루트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갈 때 마가 문제로 힘이 다투지요. 그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마라를 같이 데려가자. 이 두 생각이 달라가지고 다투다 결국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생각은 둘이 갈라서서 각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을 볼 때는 둘이 다툼으로 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그 일이 복음 전도에는 유익을 가져왔고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게 되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바울의 생각도 아니고 바나바의 생각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자, 마찬가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를 보십시오.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마게도니아죠, 유럽 쪽으로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곳이 먼저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이 전파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효율성과 방법의 문제에 있어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아시아보다도 유럽이 훨씬 문명이나 도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한다면 이 기독교의 역사와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가 서구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 중심이 되고 서구라파보다도 문명이나 사회도 아시아가 더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곳에 사회가 개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음 전파는 훨씬 더디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을 누가?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아시고 바울을 마게도냐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니 틀릴 수도 있다. 이사야서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사람이 본다고 해도 우리 보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보지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은 분들 다 할 것 같아요. 박사들도 보면 자기 전공하는 분야, 그 분야 조그만 그 부분을 그 부분만 알지 다른 부분은요 몰라요. 나보다도 몰라. 우리 사람이 안다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어요. 신뢰하고 보십시오. 작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보는 것과 높은 산, 높은 정상 높은 위치에서 탁 바라보는 데가 이 보는 것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견문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좁아요. 주변밖에 볼 수 없어요.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민 와서 사실 분들 보니 행동 반영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난 사람들 다 한정되어 있어. 또 우리가 가는 것도 딱 한정되어 있어. 가정, 집, 교회, 일터. 그걸 가끔 외식하면 식당. 한번 보십시오. 우리 행동 반경이 얼마나 좁습니까?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어. 근데 나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도 보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보면요 네?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내 교회 요걸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지경이 좀 넓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벗어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요.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옳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직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경험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바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지금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마게도냐 가는 것이 앞으로 복음 전도나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는 길을 가로막으신 거예요. 이런 때때로 성도들 중에는 왜 해외로까지 선교해야 되는가? 선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하자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아, 우리가 사는 지역도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고 아직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 되지 않는데 무슨 뭐 해외로 나가 복음 전하느냐, 선교사를 보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선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 지역 복음을 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 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선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복음이 언제 땅끝까지 증거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민족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민족은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험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언제 복음이 받았습니까? 120년 전 네. 전혀 복음의 불모지였잖아요. 이 조선에 완전 폐쇄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미국의 선교사가 120년 전에 피의 복음을 들고 쪽복음을 들고 큰 생명을 불사고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며 우리가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국 선교사가 미국만을 생각한다 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지금도요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아직도 사람은 불모지가 많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야, 우리의 지경을 넘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인류, 온 열방, 온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저 아프리카에, 저 지구촌 구석구석에 살아가는 그 모든 부족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복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뿐 아니라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 전가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오늘 저와 함께 지금 주의가 내 축원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널리 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무시 앞에 이르실 때 밤에 환상 중에 성령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구절 말씀 나가지 시작. 사랑 하나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구우라 하거늘. 따라 보십시오.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소아시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포기하시고 구체적으로 갈 길을 성령께서 지시하여 주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또 방법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막연히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지 않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선히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십니다. 인간관계를 틀어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려면 사업을 가로막으시고 안되게 하시고 금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합니다.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아, 왜 이래야, 이래 안 돼. 짜증 부리고, 속상해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길을 막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막으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왜 막으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오래 믿었다고 하여도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아직 철이 들지 않는 미숙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당신은 영적 미숙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요. 또 내가 지금 가기는 가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도 몰라요.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 그런 일인지도 몰라요. 내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때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가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아야 할 걸, 걸 하면서 얼마나 후회한 우리의 인생을 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지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계시를 주신 이상 이제는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딱 하나님께서 암교야 하고 막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신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전화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 하지 않습니다. 듣는다 그래요. 다른 책은 우리가 읽지만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래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주의 종과 혹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말씀의 조언을 들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시면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적이 나타난 이 마게도냐 사람은요 불신자예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막 손짓하다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한 뜻을 찾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유심히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손짓이나 그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혹은 비두니아계로 가려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 막힘이 천재지변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 신상의 문제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바울이 가려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런데 무시아로 드리아로 가는 길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지만 하지 않으시고 막히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믿으세요? 막힘과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요. 때로 멈춰서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어떤 것이 막힌다고 한다면 그냥 달려가지 마세요. 막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멈추세요. 모든 사람이 다 멈추시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열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네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 바울은 곧 이에 순종하여 마게도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나가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기라. 여러분 이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였다는 사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으나 성령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곳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핍박이 심하고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 가보니까요. 브라질 교포들의 가장 큰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변 안전 문제예요. 브라질이 작년에 그게 월드컵 치렀잖아요. 월드컵 치르고 원래 2016년도가 올림픽에 그 열리는데 지금 최대 문제가요 치안입니다. 치안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이 사는 사람이 힘드니까 종도둑들이 많아요. 늘 낮에도 가다 보면 뒤에서 누가 와서 망치를 때려요. 때리고는 그냥 지갑을 채워가기도 하고 파킹 이렇게 차 인터섹션에 차를 다 채워놓으면 내려가지고 차에 문을 때리고 치고는 차 안에 있는 걸 다 강탈해가고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교회에 도둑이 들어오고 이게 막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총에 맞히고 우리가 브라질 그 원주민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그 전날 종도둑 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디 외출했다는 거 알고는요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니까요 이 늘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불안해지. 교포들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일찍 퇴근해요. 8시 이후면 문 닫아요. 하 그러면서 이게 참 안전 신변 안전인데 신발 돈 아무리 벌면 뭡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그때 밖에 나갔다 오면 할 말이 많아요. 본 곳이 많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마게도냐 자기가 가고자 한 지역도 아니었어요. 생소한 곳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일단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즉시로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가야 합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급히 마게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그라미 치세요. 곧. 언제? 곧. 이 말하면 뭐예요? Immediately, 즉시로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는 것도 그 때가 중요해요. 언제 그 일을 시작하느냐? 타이밍이 중요해요. 가야 할 때 가야 합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회를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좀 잘했더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too late. too late. 인생의 일도 맞지만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믿으시면 안 해. 복음 전도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로 분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아이고, 나중에 천천히 믿어도 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중에 우리가 좀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성교하면 되지 뭐. 지금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따라하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 지금 지금. 언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기회 있을 때, 지금 믿을 수 있을 때 지금 믿어요. 아멘. 그리고 언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언제 주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 좀 이게 형편이 터이고 돈도 좀 벌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때 하겠지요. Too late. 일하시는 기회가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순종합시다. 아멘. 바로 지금이에요.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우리가 산 날보다도 살아남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는 게 우리 흘러가실지 몰라요. 시간 있을 때, 뭔가 하셨을 때, 생명 있을 때 주님에 대해 충성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소원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